허브스 뉴스. 2022학년도 전기대학원 에너지공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석사,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전형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공대 소프트웨어 행정팀 영어특기자 계약 직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요 업무는 인텔리전스 컴퓨팅학부 대학원 학사 업무이고 업무 장소는 FTC 5층 공간관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로봇 연구팀 연구원 채용 모집 안내입니다. 담당 업무는 돌봄 로봇과 돌봄 부담에 관한 자료 수집, 데이터 입력, 문서 작업 등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근무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간호학부 RC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철도기동대 미사일 연대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개선의 표적 지역을 타격하는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는 철도기동미사일 체계 운영규범과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 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 임무에 따라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천 당비서가 미사일 연대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예식장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국 신혼부부연합회와 예비 신부는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 앞 공영주차장에서 웨딩카 주차 시위를 열고 정부의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결혼식장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3, 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연합회는 면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원을 제한했고 식사하는 하객이 없는데도 200에서 300명분의 식대를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증인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우주조종사 없이 민간인들만 탑승한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 캡슐을 실은 인스퍼레이션 4가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발사에 성공해 앞으로 3일간 우주 여행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드래건은 음속 22배인 시속 27,359km 속도로 4일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합니다. 탑승자 4명 전원 민간인이며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 시프트 포 페이먼트 창업주 제러드 아이징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현, 기술의 구본규,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